내 사랑, 오늘 뭐 했어? 진짜 많이 보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내 사랑만 생각했는데. 내 사랑은 나안 보고 싶었어? 오늘 집에만 있었어? 그럼 진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까? 나랑 같이? 그리고 어제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진짜 왜그 상사는 자꾸 우리 자기만 괴롭히냐? 진짜 열받네. 확 가서 진짜 뭐라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자기 때문에 참는다 진짜. 오늘 그럼 피곤할 텐데 집에서 영화 볼까? 아니, 그냥 집에서 할거 많지. 영화도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가끔은 뜨겁게 돌고. 그리고 내가 자기랑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 무서운 영화 보고 싶어, 자기랑. 자기도 영화 좋아하고, 나도 영화 좋아하니까. 우리 같이 앉고, 같이 영화 볼까? 아니면 조금 로맨틱 코미디 그런 영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나는 자기랑 보면 뭐든 좋을 것 같아. 뭘 보든 그냥 난 자기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뭐 보고 싶은 영화 없어? 무서운 영화도 좋고, 로맨틱 코미디도 좋고, 액션도 좋고, 난다 좋은데. 우리 청년경찰 그거 볼까? 청년경찰? 그거 요즘 되게 인기 많다는데. 아니야, 싫어. 그거 보면 잘생긴 애들 나와서 자꾸 자기가 나안 보고 다른 사람 볼까 봐. 영화 볼 생각 없냐고? 나는 영화 봐도 우리 자기만 볼라 했지. 그리고 맨날 자기 다른 연예인 이름만 얘기하잖아. 만약에 그거 또 봐봐. 그럼 또 하루 종일 다른 연예인 얘기만 할 텐데. 싫다. 그건 진짜 싫어. 안 봐. 다른 거볼 거야. 맨날 말로만 그 연예인보다 내가 멋지다고 하지만 우리 여보 보는 거 보면 넋놓고 보잖아. 무서운 영화 봐야 되겠다. 아주 무서운 영화. 그럼 내가 영화 다운받아 놓을게. 우리 기다리는 김에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자기야, 우리 집 더운데 그렇게 옷 입고 있을 거야. 보는 내가 다 덥다. 하나씩 벗자. 그리고 영화 다운받는데 뽀뽀만 할 거냐고? 영화 다운받는데 10분이야. 이제 침대에서 제대로 자세 잡고 참아볼라 했는데 못 참겠다. 갈 때까지 가자. 자세로 한번 가볼까? 저기 땀 흐르네. 이렇게 땀 때문에 촉촉할 때 제일 기싸게 좋은 것 같아. 사랑스러운 자기 얼굴 보면서 막으면서 잠깐 할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자세 잡으면 안 되지. 자기야, 누워. 마지막으로 세게 간다. 서로의 몸이 다 있으니까 너무 좋다. 정말 사랑해. 씻어야 되는데. 괜찮아지면 더 세게 갈 테니까 기대해. 정말 정말 사랑해. 우리 자기 보면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 보고 있으면 정말로 사랑해밖에 생각이 안 나. 자, 시켜줄게. 오늘은 우리 자기 들고 씻으러 간다. 자, 가자, 씻으러.